햇살과 함께 그대 손을 잡고서 라라라라 노래를 부르며 달콤한 데이트 그대란 마음에 설탕 한 스푼 어느새 구름처럼 커진 내 마음 그대는 솜사탕 내 마음이 입맞춘 그대